H 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2년 전의 계절. 날씨는 흐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고 돌아 월요일 저녁이 다시 왔습니다. 아니, 9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후덥지근 여름 날씨인 게 말이 되나요? 어서 날씨가 쌀쌀해졌으면 좋겠어요. 포근한 새목도리도 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젠가요? 싹이 움트고 벚꽃이 휘날리는 봄. 쨍하고 파란 하늘과 초록이 우거진 여름. 청명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가을. 차갑고 시리고 푹신한 겨울. 전 그 중에서도 겨울을 제일 좋아합니다. 소설가 최은영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숨이 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계절이라고요. 흔히 생명력이 없다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있음을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절. 전 이렇게 가을과 겨울이 가까워진 때면 수험생 시절이 생각나요.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학교 합격의 순간이 제일 생생하게 잘 떠오르죠. 사람. 그날은 수요일, 우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머리가 너무나도 아픈 날이었답니다. 학교는 8시까지 가야 하는데 어차피 가봤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논술도 다 끝났는데 무리해서 학교를 가고 싶진 않았죠. 그래서 잠을 선택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진 시간까지 쭉 낮잠을 잤어요. 엄마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죠. 한양대 합격 결과 나왔대. 확인해봐. 순간 심장이 저 밑바닥까지 퉁 떨어졌다가 다시 뛰어오르긴 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했는데요. 경쟁률이 강하기로 악명이 높은 논술인데 그 중에서도 한양대학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려 188대 1이라는 경쟁률이었거든요. 설마 제가 붙겠어요? 기대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결에 엄마한테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거 경쟁률 높아서 아마 안 될 거야. 르세라핌의 안티 프라자일.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을 켜서 합격 확인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몇 번이고 이미 입력해서 외워버린 수험번호랑 비밀번호를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영상이 재생되더랍니다.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양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차분해졌던 심장이 다시 붕방붕방 뛰기 시작했어요. 눈을 찡그리고 영상 위에 적혀있는 빨간색 글씨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아는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3 내내 원하고 바랐던 그 합격의 순간이 손에 쥐어졌어요. 그것도 경쟁률이 제일 높은 곳에 붙었다니 자신감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2층 침대에서 거의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왔어요. 엄마! 나 한양대 붙었어! 그날은 엄마가 비명 지르는 걸 처음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함께 양손을 맞대고 박수도 치고 꼭 껴안기도 했어요. You wanna feel the vibe. Got a feeling you're living in an imagine. 에스파의 Dreams Come True.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모여보자 그래 come over. 더 이상 머리는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어서 가고 싶었죠. 1년 동안 함께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들락거리던 익숙한 교무실. 불과 3주 전만 해도 논술 첨삭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교무실이었죠. 그곳에서 논술 선생님께 합격했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크게 칭찬받았어요. 붙었으면 바로 전화해서 말해야지. 왜 이제야 말해. 얼른 담임쌤께도 가서 말씀드려. 이야, 2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의 두근거림이 생생하네요. 그렇게나 원하고 바랐던 대학교였는데 자체 휴강하고 시험 벼락치기하고 그랬던 과거의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합격의 순간을 마음에 오래오래 품고 이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원동력을 찾아야겠어요. 그러기 위해 오늘도 수업 잘 듣고 필기도 하고 복습도 하자 다짐하게 되네요. 자, 오늘의 날적이 내 인생 속 면장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적으러 올게요. 지금까지 목소리의 이서빈, 음향의 윤세연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김소은 쓴. HUBS